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흉흉가요 가난한 자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흉흉가요입니다. 노래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신음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 대중의 비참한 생활 초지를 개탄하면서 무산 대중이 자신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송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다섯 계절로 되어 있는 노래의 가사에서는 일제놈들의 무모한 침략 전쟁과 약탈로 말미암아 무고한 조선 청년들이 피 흘리고 있으며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 속에서 호독이고 있는 비참한 생활 처지를 펼쳐 보이면서 우리 인민에게서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짓밟은 강도 일제와 매국노들의 죄행을 준열히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취받고 촌대받는 무산대중이 붉은 깃발 아래로 굳게 단결하여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3, 4, 5절의 후렴에서 산천 초목도 무장하유라, 돌멩인들 어떻게 가만히 있으랴 라고 노래함으로써 흉흉투쟁의 필연성과 절박성을 예리하게 표현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이 성스러운 반일투쟁에 한 사람같이 일도설 것을 힘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3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게 있고 졸졸하게 흐르는 첫 부분의 손율은 당시의 사회 계급적 관계와 갈등을 심각하게 담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의 손율은 첫 부분에서 제시된 감정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축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음구에서 확대된 리듬과 긴 호흡으로써 앞에서 축적된 감정을 개방시키면서 시작되는 셋째 부분의 선율은 둘째 부분의 선율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다음은 가요 나의 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공은예술가 김찬복 작곡인 가요 나의 뷰는 예술영화 송장의 길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가사에서는 남조선 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조조하며 새 생활을 찾아 모대기던 한 유학생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조국 통일을 위하여 한 몸 바쳐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는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깊은 소정을 담아 흐르는 낭만적인 선율에 의하여 가사의 내용은 더욱 감동 깊게 안겨옵니다. 북녘 하늘 저 멀리에서 반짝이며 온 남녘 땅에 밝은 빛을 뿌려주는 나의 별을 찾은 기쁨을 안고 희망이 노래는 신심과 낭만이 넘쳐 메아리쳐 울려갑니다. 노래 나의 별은 조국 통일을 바라는 남녘인민들의 염원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득한 저 하늘과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